baby. Cold eyes, baby. Let's go. 만났다 반했다 그녀에게 반했다 처음 보는 섹시 와 차갑다 차갑다 얼음 공주 오셨다 하지만 섹시 내가 다 달려가 도전은 늘 즐겁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다 해녀보다 내가 미쳐 이리 손에 안 잡혀 여기 내 나는 붙여 어떻게 어떻게 나는 자존심을 던져 모든 누군가 스쳐 그댈 가진 기분 최고 죽겠다 죽겠어 왔을까 왔을까 어쩌나 그녀를 한 번 그랬다면 이미 난 slave 넌 완벽해 완벽해 내 인생의 꼭지점 난 너를 원해 너의 모든 보금자리 Go out of the top Cold heart baby